조선민주주의 맹공화국 외무성 미국 연구소 대변인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라는 자가 또다시 우리를 골고드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라는 자가 라오스의 비엔티안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북조선 제재를 실행하는 데서 각성을 높일 것이라느니 북조선이 핵 및 단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면 미국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느니 하는 따위에 악담을 늘어놓았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 세력들의 초강도 제재 속에서도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 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은 것은 자력 자강의 빛나는 결실이다. 미국의 날로 노골화되는 적대 시정책과 극악무도한 핵 위협 공갈은 도리어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을 다계단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미국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제재 압살 책동은 주권국가의 제도 전복을 추구하며 해당 나라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특대용 반인륜 범죄이다. 미국이 떠드는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대조선 제재결의 역시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보복성을 띈 것으로 하여 공정성과 적법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 문서장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한다, 대조선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 하면서 악총을 돋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한숨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병진노선은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이 길에서 우리가 탈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니월의 개꿈과도 같은 망상이다. 미국은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제재와 봉쇄 압박의 새 사슬을 끊고 어떻게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